염세 백세.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염세 백세 진행자 이도령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평생 교육이라 하면은 많이들 궁금해하고 좀 무겁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나고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풀어가느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 탱자님과 블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탱자님부터 불러볼게요. 탱자님! 안녕하세요, 탱자입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탱자님. 평생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배우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영세백세를 통해서 우리 이도령님과 우리 블루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우리 탱자님. 그리고 우리 블루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님!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네, 우리 블루님은 평생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은요, 도처에 원론적인 것을 가르치는 분들은 많잖아요. 저희는 네. 지역사회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프로그램 안내해드리고, 저희가 또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일,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우, 역시 우리 블루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좋은 정보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저희 탱자님과 그리고 블루님과 저 이도령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세백세 곧 찾아갑니다. Coming soon!